하지 말라고 말했건만은 가지 말라고 말했건만은 기어이 기어이 뿌리치고 뒤돌아서 떠나버린 그 여인아 이별 뒤에 남은 저는 나는 어떡하라고 내 너를 못 잊어 믿었던 그 사랑 정을 뿌려 상처주고 간 여인 돌아오라고 애원했건만 돌아오라고 애원했건만 모른 채 그렇게 뿌리치고 뒤돌아서 떠나버린 그 여인아 떠난 후에 그 상처는 나는 어떡하라고 떠나면 안 돼요 애원을 했지만 정을 부려 상처주고 간 여인 떠나면 안 돼요 애원을 했지만 정을 부려 상처주고 간 여인